너의 말들은 꽃처럼 아름다웠고 난 네가 담고 있던 색을 기억해 부서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날들이 또 무너져 난 무서워 Now what you thinking about 이미 깨져버려 또 담아보려 했던 내 손에는 상처가 깊어져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지는 시간 무덤덤히 널 바라볼 때 네가 나와 닮아간다 느꼈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변치 않을 거라 믿었지 난 완벽한 넌 내게 너무 클지 몰라도 난 널 내 품에 담아가고 싶더라고 이런 내 모습이 욕심이었나 봐 그리움은 언제쯤 꺼질까 돌릴 수 있을까 yeah. 붙잡을 수 있을까 덮인 듯한 그날들은 이제 기억뿐인 걸까 너의 말들은 꽃처럼 아름다웠고 난 네가 담고 있던 색을 기억해 다시 내 꽉 잡을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믿고 싶잖아 Violet 너는 떠나갈 거였어 어차피 그러니 그를 쉽게 내뱉잖아 그치 너는 모르겠지 가시 박힌 시든 장미에 비참해진 꽃 말아 아름다운 밝은 불가능의 파란 개뿔의 영혼 같은 소리하는 보라 그럼 뭐 이제 색깔이 없는 걸 아무 의미 없는 걸 너도 혹시 아플까 내려오는 비 눈물이 흘려도 남은 그대의 목소리 우리의 소울이 이제 끝인가 보지 미련이 남는 너와 나의 세상이 늦어야 하는 이 시간이 두려워 무서워 견뎌낼 수 없는 너